노래 다들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2011년 개봉했던 영화 써니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민효린 씨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예뻤죠? 지금은 빅뱅의 태양의 연인으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당시에는 신인 배우였는데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분이 써니에 유독 많이 출연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천호희 씨가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천호희 씨가 출연하시는 영화는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본드에 취한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하셔서 아직도 SNS에 꾸준히 뜨기도 하시죠. 원래 천호희 씨가 남이역과 상미역을 모두 오디션 보셨다고 해요. 천호희 씨 연기력에 놀란 강형철 감독이 천호희 씨에게 본인의 원하는 역할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미역을 맡으시고 본드 연기를 실감나게 하시게 된 거래요. 그 뒤로도 강형철 감독이 천호희 씨에게 천호희는 나의 자랑이다 라는 극찬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써니 스태프끼리 아직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그걸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무엇보다 써니는 배우 말고도 영화 자체의 매력이 굉장히 많죠.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하는 장면을 소리만 들어볼까요? 먼저 왔네, 씨발. 어이, 하춘아 씨. 우리가 무슨 세렝게티에 한 마리 외로운 호랑이도 아니고 그렇게 꼭 영업 PC를 해야 되냐? 어? 좀 팽고팽고 좀 나눠 쓰자는데. 그러게 왜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삥을 뜯냐고. 그리고 세렝게티면 사자지. 무식한 년아. 여상냥한 티를 내요. 호랑이도 몇 마리 있을걸? 어이, 그 뒤에 아예는 뭐냐? 쭉스 맞추려고 중학생 데려왔냐? 졸라 떠네. 야, 오줌 싸라 그런다, 야. 나 진짜 얘까진 안 데려올라 그랬는데. 너네 빙의라고 들어봤냐? 빙의. 들어봤지? 그 남극이랑 저 북극에 있는 거. 그건 빙산이고 이 빙신아. 그게 뭔데?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빙의. 얘가 일명 맨발의 광녀라고 남쪽 동네에선 유명한 애거든? 지금 얘 떨지? 그거 올라고 하는 거야. 뭐가? 귀신. 아침에 작두 타고 오느라고 양말도 못 신고 오셨댄다, 야. 얘랑 눈 맞추지 마라. 귀신 옵니다.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 쟁반 대가리. 하이바 좀 벗고 시작하지? 너는 탁구공이나 좀 뱉고 시부리지. 네 광대뼈로 등산 가도 되겠어? 어머, 미친년.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자유와 시대 아니냐, 이 호로 잡년아. 이거 보기 드문 개년이네? 거울 봐봐, 시학년아 드문가. 니 김이 십닭봉. 니 주가리 십닭봉 투. 이런 개 씨발. 여차다 개 질려나. 무지개 반사. 야, 미친 쪽팔리게 떨지 말고 꺼지던가 가만히 있던가. 이 싹퉁머리 언니는 찌찌뽕이다 이 년아. 맨날 똑같아 이 진부한 년. 너? 뭐뭐? 뭐 이 년아? 시탱고래? 이 캘리포니아 씨빠빠. 야, 내가 하려고 그런 거? 야비했느니 진짜 이래 씨발. 늦어가고 없는 년들. 현미야, 이놈의 주둥박 좀 봐. 신랑 알면 정남이 떨어진다고. 돌까 생각 연결지도 않는 시퍼런 폭승을 간절대로 확 들이다가 벌집을 칵 쑤셔가지고 눈탱이가 대갈 빼고 전화 주사발을 주둥박이 적었구만. 님이 요새 난다 맞았는데 예승교도 순번 때려서 잠가들었다고 저참하는디 어쩌겠어. 18년 살았는디. 어미, 아침을 꼬는 건디 밥도 없니. 인자는 일찍일찍 날아요. 할머니가 코가 없다고 한게 이래 씨부라. 젊은 맹 승진! 안 볼 거야? 이 장면 너무 재밌죠? 저는 이 장면도 좋았지만 현재의 나미가 과거의 나미로 바뀌면서 등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과거의 나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복장이 복고 패션이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무래도 영화 배경이 80년대이기 때문에 옛날 향수를 일으킬 요소들이 영화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추억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죠. 특히 써니는 노래가 정말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나온 노래들이 그 당시 역주행을 하기도 했죠. 그 중에 저는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라는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추억의 노래네요. 이 노래가 나왔던 장면은 라붐의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으로 알고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 부모님 세네의 노래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노래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흐른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좋네요. 그래서 요즘 가수분들이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하면 큰 인기를 얻나 봐요. 그래서 비록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는 아니지만 같은 제목을 가진 최신 노래를 들으며 팟캐스트를 마칠게요. 이상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최혜람, 문한영이었습니다. 지갑바나 택시 타고 가도 돼. 내릴 땐 빅소리 나게 교통 가도 돼.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안 따뜻해도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택시 타긴 버는 돈이 빠듯해. 그렇다고 지옥철은 사람 가득해.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팔기를 최저로 해야 해. 팔기를 최저로 해야 해. This is reality. Reality요.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Reality. Reality. Reality. 따지기엔 작고 작지만은 않은 일들. 입술이 달콤하다 누가 그래. 뽀뽀하기 전에 누구가 그래. 초콜릿보다 민트 향이 좋을 거야 아무래도. 초콜릿은 잠시뿐 이후에는 후회해. 초콜릿은 잠시뿐 이후에는 후회해. 아 이랬던 거야. 모두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이랬던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다들만 싫었던 거야. This is reality. Reality요.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Reality. Reality. Reality. Reality. 따지기엔 Everyone get out of here. You're gonna read,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ack, cr